첫사랑 언덕에 흰 구름 흐르며 지금은 가버린 그 저녁 그 시절 철없이 울리고 말없이 떠나버린 그때가 서러워서 먼 이적 먼 이적 그리운 그 얼굴 첫사랑 언덕에 나 홀로 서 있네. 첫사랑 언덕에 꽃잎은 지는데 꿈처럼 사라진 그 저녁 그 시절 울면서 말리던 애절한 그 모습 다시 와 찾아봐도 가슴은 울리네 한없이 울리네 첫사랑 언덕에 휘파람 불어보네.